HUBS 헙사이트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학우 여러분 지금은 하루의 소식들을 헙스의 시각으로 신속하게 전달해드리는 헙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십 수백 가지의 사건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헙사이트에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을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 연희동에 이어 또다시 발생한 제기동 땅꺼짐 사고입니다. 사고에 대한 설명과 원인, 그리고 우려사항에 대해 전달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해드릴 두 번째 소식은 73일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북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에 대해 전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들 만나보러 가실까요? 지난 11일 저녁 10시쯤 제기동 고려대역 인근에서 땅꺼짐이 발생해 밤새 긴급 복구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제기동 땅꺼짐 사고는 지난 29일 연희동 땅꺼짐 사고에 잇따라 발생해 많은 이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소방당국과 서울 성동도로 사업소에 의하면 가로 0.6m, 세로 0.9m, 그리고 깊이 1m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이 사고로 인명피해나 차량 파손 등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도로사업소는 도로 아래 공동이 발생해 땅꺼짐 현상이 생긴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 중입니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이수곤 교수는 지하에서 터널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에 의해 흙이 공사장 쪽으로 쏠려 들어간 것이 원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 한 시민은 갑자기 땅이 꺼질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땅꺼짐이 발생해 우려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땅꺼짐, 즉 싱크홀은 아무런 예고 없이 건물들을 파괴시키고 순식간에 사람을 집어삼키기도 하는데요. 주로 땅속에 지하수가 빠지면서 땅굴이 천장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지반이 가라앉게 되며 발생합니다. 지난달 연희동 땅꺼짐 사고 이후 종로구, 강남구 등 서울 시내에서만 6건의 도로지면 파손 관련 사고가 집계됐습니다. 시민들의 불안함을 잠재우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땅꺼짐 사고를 위해서 도로공사와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전 7시 18분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한 것은 지난 7월 1일 이후 73일 만입니다. 북한은 최근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쓰레기 풍선을 보내며 도발을 해왔는데요. 지난 8일 마지막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낸 지 나흘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SRBM 여러 발을 발사했으며 이는 36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는데요. 발사대를 남쪽으로 겨냥할 경우 서울 그리고 대전 등의 도시뿐만 아니라 계룡, 군산 등의 주요 시설이 위치한 도시들까지 노릴 수 있는 사거리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에 대해 미사일 발사 시 즉시 포착해 추적 감시했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이유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미사일 추출을 위해 테스트를 목적으로 발사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한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도발 수위를 더 끌어올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9월 13일 헙사이트에선 연희동에 이어 발생한 제기동 땅꺼짐 사고 그리고 북한이 두 달여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건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헙사이트는 유익하고 중요한 사건들로 학우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 오늘의 상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전해드릴 오늘의 상식은 리쇼어링입니다. 리쇼어링이란 제조업 기업들이 해외에서 다시 국내로 생산을 복원하거나 자체 제조를 확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경제 용어입니다. 조금 더 간단히 말해보자면 해외에 있던 기업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는 것이 바로 리쇼어링이죠. 리쇼어링은 최근 몇 년간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 이후 미국이 주요 제조 시설을 자국으로 이전하는 전략을 채택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쇼어링은 주로 자국 생산의 효율성을 위해 채택되는데요. 해외에서 물품을 생산할 시에 생기는 비용, 복잡한 통관 절차에 비해 국내에서의 생산 비용과 절차가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원래 저비용으로 생산을 맡길 수 있었던 중국도 타국과와 생산 비용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자 중국의 기업을 두고 있는 국가들이 리쇼어링을 시행했습니다. 리쇼어링, 자국의 이익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지만 사실 우려점도 많은데요. 리쇼어링으로 인해 기업이 빠져나간 주변의 상권은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되며 일자리 또한 줄어들면서 상대 국가에게는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이에 리쇼어링을 시행하기 전 대처 방안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며 신중히 시행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상식, 리쇼어링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상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포터 이채령, 아나운서 김준영, 그리고 엔지니어 윤세현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H. UBS